bitter. Mm-hmm. 날 부르는 sign, 널 맞추는 time. I can do anything for you. Ooh, 불완전한 오늘 속 날 붙잡은 자.